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군 68돌세즈 마요. 족도기니 이집트, 기네, 나이지리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체스코, 로무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도이출란드, 볼가리아, 볼스카, 에스파니아, 스웨디, 브라질, 페루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서 경축위원회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가 행사장들의 측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야는 원수님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과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 옥류화동병원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기 인사들과 주최사상 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이 초대되었으며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